만수대 운동이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동상에 조국 해방 일어난 돌세 즈음하여 14일 공화국용 안동수 유가족인 정일심 동포가 꽃바구니를 진종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.